부르던 이 거리는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.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현지여. 연락선마다 목매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. 돌아와요 부산항에